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달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르면 떠나버려 사랑 노래 보내